된 빗자리도 눈 내리는 삼청도 그 골목 골목에도 건널목길에도 편의점에도 아직 네가 있어. 홍대 앞에 맛있는 그 라면집에도 바람 부는 한강길 그 노란 벤치에도 우리 집 앞에도